어디론가 사라지고 따스한 꽃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둠 속에 헤매는 외로운 등불이여 안개 속에 헤매는 희미한 추억이여 사랑한 바보야 사랑한 바보야 사랑한 철부지 사랑한 철부지 이제는 안녕